결국 반항은 자신의 주체성이 박탈된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것이므로 대화를 하실 때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런 명령형 화법을 쓰실 게 아니라 유도형 화법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공부를 시키실 때 제일 안 좋게 시키시는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야, 너 3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엄마랑 약속했잖아. 학교 끝나고 2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약속했었잖아, 아빠랑. 게임은 1시간만 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의 화법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비유하면은 법정에서 너 앞으로 징역 6개월이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화법이거든요. 이런 화법을 쓰시는 건 사실, 제발 이 아이가 공부 싫어하게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교육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지. 여기부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인간이 어떤 걸 하는 이유는 그게 재미가 있기 때문이고, 어떤 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재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공부에 너무나도 재미를 못 느끼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재미를 올려주고, 또 게임을 너무나도 지금 재밌어 하는데 게임의 재미를 조금 떨어뜨려주는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정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이거는 중요한 그 전제 과정을 하나 건너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선 폭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통 스포츠 세계에서 명선수는 명감독이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들이 뭐 가르치는 강의는 뭐 유려하게 잘할 수 있어도 공부 안 하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많이 없거든요. 공부 원래 잘했던 사람들이 남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데 곧장 실패하는 이유가 그 타인이 가지는 공부할 때 받는 고통, 불편, 재미없음, 답답함, 이런 정도의 그 강력한 감각을 그 자신이 체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시 여러 개 패스하신 공부 천재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도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다. 끔찍하게 하기 싫은 게 공부였지만 이 악물고 의지력으로 참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에 속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야, 저것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는데 참고 했잖냐. 너도 저런 의지력을 가져봐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이는 공부로부터 점점 더 정나미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일단 공부부터 시키려고 드시지 말고 우선 정나미부터 안 떨어지게 해주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일단 늦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공부를 빨리 시켜서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촉박함 때문에 공부를 정남이부터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시죠. 그런 화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시키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 문제를 고쳐줄게. 이런 식의 태도로는 절대로 학습자의 그 행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잘났다, 내가 학습자들,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선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교육자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면 우리 아이는 아이의 가능성을 채 펴보기도 전에 마치 철진한 과일처럼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명문대 수석했다는 학생 학부모님들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유, 저는 우리 애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한 거죠. 호호호. 라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이게 꼭 가식이나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남이 시키는 걸로는 절대로 강한 행동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반항은 내 주체성의 침범, 거기에 대한 저항,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주체성이 침범을 당한다.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쾌한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의 강도가 세서 행동도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애들 왜 반항할 때 보면 무섭게 반항하잖아요. 강한 감정이 강한 행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공부를 강한 행동력으로 한다. 이게 주체성이 침범당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야, 너 공부해. 이거는 주체성을 침범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주체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 해라 라는 시키는 말을 안 했을 때 강한 행동력이 그제서야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되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게이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뭐 어떤 스포츠가다 그렇듯이 뭐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제 잘 되는 분도 있고 조금 이제 성적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좋아서 프로게이머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건 사실은 아주 좋은 겁니다. 뭐 공부하는 거나 프로게이머로 가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자율적으로 혼자서 즐기면서 할 때는 게임을 하루에 10몇 시간씩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팀에 들어가서 강력한 훈련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코치의 강요를 받으면서 게임을 하게 되니까 아, 더 이상 게임 못 하겠다. 이러고 그만두고 팀을 떠나고 게이머 생활을 접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의무성이 부과가 되면 급속히 재미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게임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미친 듯이 재밌게 게임하다가 막상 야, 너 이젠 게임이 네 직업이야. 체계적으로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해. 라고 하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요, 시키는 거, 이게 불러오는 행동의 역법칙, 역법칙이라고 해야겠죠.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키면 오히려 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아유 공부를 애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더 공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마냥 내버려 두란 소리냐? 일단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세상에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은 없고,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태어나자마자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왜 싫어하게 되느냐? 공부 자체가 싫은 것도 있지만, 그걸 싫어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뭐 부모님이 됐건, 선생님이 됐건, 공부 자체가 아니라 교육하는 교육자의 공부시키는 태도 때문에 공부가 싫어지게 된 것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성,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교육시키는 방법, 교육시키는 말하는 화법, 이것 때문에 싫어지게 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갈망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연봉 3억씩 쳐줄 테니까 너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라.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하죠. 당연히 저 같아도 안 하고. 극히 드물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일 겁니다. 자유가 박탈되는 거는 인간이 아무리 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끔찍한 거죠. 자유의 상실을 싫어하는 건 사실 애나 어른이나 다를 게 없어요. 애들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여왕 아래서 수만 마리가 군집해 살아가는 개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가족이 일정 개체수를 넘게 존재하지 않았던 포유류입니다. 세상 모든 포유류에게는 자유, 독립성, 주체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세상 모든 포유류에게는 언젠가는 엄마 품을 떠나 홀로 살아야 한다는 독립의 숙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반항 정신은 그 독립의 숙명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는 진화적 생존의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반항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유류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권위에 대한 저항,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체성, 독립성,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인정해 주시면서 공부를 시켜야 해요. 그럼 대체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건뭐 어떻게 시키라는 얘기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너 오늘 학교랑 학원 끝나고 PC방 가지 말고 3시간은 독서실 가서 공부해. 알았어? 이거 엄마 아빠랑 약속이야. 이렇게 화법을 구성해서 시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PC방을, 게임방을 갈수 없다는 박탈, 3시간의 억류, 밖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린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키는 화법을 들었을 때 저항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상사가 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욕 나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시키기도 해요. 야, 너 게임 그거 시험 끝나고 실컷 해. 시험 때까지만 참아보자. 혹은, 야, 너 나중에 대학 가고 나면 실컷 놀수 있어.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화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게임이나 노는 거에 더 빠져들라고 권유하는 효과만 불 뿐입니다. 야, 너 언제까지만 참아라. 이런 거는 갈망만 부추길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게임이든, 뭐, 노는 거든, 이성교제든, 뭐든 도락에 인간이 끌리는 게, 그 도락 자체가 좋다고 보는 게 이제 관점에 오릅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이 이제 그런 도락에 빠지는 이유는, 근원적인 요소에는 바로 이그 포유류, 자유의 갈망,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얽어매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도락에 빠져들음을 더 부추길 뿐인 것이죠. 아까 그 프로게이머 지망생 사례에도 있지만 반대로 그걸 야! 오히려 더 해! 오히려 더 많이 해! 이렇게 되면은 또 시들해지고 재미를 잃고 마는 게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간단해요. 예, 지난 시간 했던 얘기의 연속입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선택권을. 너 오늘 스케줄 어떻게 짤래? 네가 정해라. 너 오늘 공부 몇 시간 할래? 너 오늘 공부 뭐 할래? 영어 할래? 수학 할래? 선택권을 주세요. 이게 사실은 조삼모사 같거든요? 예. 아침에 세개 먹을래? 저녁에 네개 먹을래?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 가식이고, 형식적인 그런 눈 가리고 아웅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너 이번 시험 때 성적 목표 뭘로 정할래? 네가 정해. 너 오늘 공부 몇 시간 할래? 네가 정해. 선택권을 주세요, 선택권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애가 낮게 수준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나는 네가 지금 굉장히 낮은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네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하니 너를 존중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세요.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게 교육이지, 시키는 게그 성공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시키는 교육은 반드시 망한다. 필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주체성, 선택권, 자유,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주면서 공부를 시키시면, 아이가 공부에 적나미가 떨어지는 일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아이를 교육한다고 하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오히려 애들이 공부에 정남이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화법을 쓰고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제가 이런 방송도 하고 뭐 그런 그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손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